미국의 무모한 대조선 군사적 공격은 도발자들의 종말을 앞당기는 최악의 선택으로 될 것이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의 기치 따라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되고 있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위력에 기절초풍한 미국이 분별을 잃고 군사적 도박에 더욱더 매달리고 있다. 최근 미 국방성이 북도발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려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군사적 공격안을 준비하였다고 요란스럽게 광고해대고 있는 것이 그 뚜렷한 증거이다. 미국은 군사적 공격 방안이 우리가 전략적 조치를 취하면 곧바로 대통령에게 제출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으며 트럼프 역시 북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 북에 대한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의 대성공에 기겁하여 남조선 호전광들과 연합탄도미사일 무력시위라는 것까지 벌이며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침략도 하지 않으며 체제도 보장하겠다느니 뭐니 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넋두리가 완전히 거짓이며 실제로는 불의적인 공격으로 독침전쟁 야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음흉한 기도를 가리우려는 기만 술수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미국이 임의의 순간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기도하려고 더욱 분조탕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태평양 해역에는 두 개의 핵항공모함 타격단이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기동 전개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전략적 대상물들에 대한 기습선제 타격을 사명으로 하는 핵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매월 1차 이상 남조선 지역 상공에 수시로 출동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전략적 지위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미국의 단말마저 발악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 내에서까지 정치적 곤경에 처한 트럼프가 대조선 군사적 공격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고의 긴장 상태를 야기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에 리성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대조선 전문가들이 트럼프에게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은 북의 무선 보복을 초래하여 남조선과 일본을 폐허로 만드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은 결코 미국 편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명백히 말하지만 미국의 대조선 군사적 공격 방안은 제 손으로 제 숨통을 올가매는 극히 어리석은 망동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트럼프의 미치광이 같은 군사적 선택에 기꺼이 대응할 만난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우리가 이번에 단행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무진막강한 핵공격 능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우리 공화국이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어 미국을 더욱 불쾌하게 해줄 것이다. 미국의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군사적 공격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강미력한 군사적 대응안, 미국 초토화 작전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백두산 혁명 강군은 남조선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미 본토를 핵 조준경 안에 집어넣고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측한다면 즉시 무자비한 징벌의 불세례를 퍼붓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음흉한 선제 공격 기도를 대환이 주도적 역할이니 하며 가리워보려는 남조선 당국도 일단 전쟁이 터지면 무사할 수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공격은 미국과 그 졸개들의 종말을 앞당기는 최악의 선택으로 될 것이다. 미국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상 최대의 재앙을 피하려거든 존엄 높은 핵 강국, 로켓 강국인 우리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미국에 편승하여 가소로운 군사적 대결망동에 매달리는 것이 미제를 겨냥한 우리의 핵 조준경 안에 제발로 개발아 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체 106, 2017년 7월 7일 평양.